농촌 청년분조 운동 발단 마운돌 기념 보호회가 6일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안주국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호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 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전세대 당의 영도업적 단위 농촌 청년 작업반장 청년분조장들과 안주시안의 근로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강국의 기상을 떨치며 사회주의 대지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전국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령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66, 1977년 8월 7일 사회주의 농촌에 집단 진출한 새 세대 청년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농촌 청년 분조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충종의 편지를 삼가 올린 각지 청년 분조원들에게 회답 소환도 보내주시면서 청년 분조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다 번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정연한 사업체계,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불철주야의 현지지도 강행군길에서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을 한품이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사회주의 농촌 건설자의 영예를 빛내어 나가도록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의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이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의 주인공답게 사회주의 농촌 태제를 관철해 나가는 투쟁의 선봉에서 청춘의 슬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축하문은 지적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 청년중앙예술손전대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